기분 좋은 날이야 두근거리며 만나러 가는 길 바람도 내게 와서 마음을 흔들어 설레이는 이 길 이렇게 널 사랑해 자꾸 떨리고 땀이 나고 그래 이렇게 널 사랑해 꿈처럼 꿈꿔왔던 이 그대여 우리 지금처럼 사랑해요 항상 좋은 일만 있을 거예요 그댄 호흡처럼 가까워요 Love you, love you Love you, love you.